벌써 몇 년 전이네. 웃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 기뻐 그리고 다행이야. 정신없이 살다 보니 시간이 너무 빨라 심정 위에 쌓인 먼지. 서른쯤에는 아저씨들의 노래였는데 이젠 가사 하나하나 죄다 와닿기만 해. 요즘도 여전히 작업실 아닌 무대 위에 달라진 건 더 이상 쫄지 않아도 돼. 모든 price tags 전부 다 떡볶이라고 생각해. 언제 한번 밥이라도 사야 하는데 그때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어서 마시던 맥주잔을 눈물로 채웠었지. 오랜만이야 웃음만 나와 거울 같아. 너를 보면 어린 시절 내가 떠올라. 오랜만이야 자 오랜만이야 손가락을 접어 이게 얼마만이야. 언제 봐도 넌 어제 본 것 같아. 맞아 그때 들려줬던 나 플러그 그 나 플러여. 웬일로 TV를 다 봤네. 친하지는 않고 나도 팬이여. 궁금한 게 많네 편안하게 물어봐. 여기도 똑같아 보이는 게 다가 아니야. 돈으로 모든 사재 끼지 조작이 가능해. 내 친구도 제안 받은 적 있고 그걸 작업이라 부른데 난 궁금해 그들도 나처럼 무대 위에서 행복을 느끼는지. 사람들이 노래를 따라 부를 때 내가 느끼는 것과 같은 기분인지. 입대가 많이 늦었지 아마도 6월 7일에 들어갈 것 같아. 넌 산으로 반가워서 계속 잘 지냈으면 좋겠다. 우린 언제 다시 또 보게 될까. 오랜만이야 웃음만 나와 거울 같아. 너를 보면 어린 시절 내가 떠올라. 오랜만이야 야 오랜만이야 접어 이게 얼마만이야. 언제 봐도 넌 어제 본 것 같아. 어제 본 것 같아 하지 못한 말 다 하게 될 것 같아. 그땐 몰랐지만 함께 한 시간은 다 소중한 것 같아. 그 계절은 여기 아직도 남아있는데 다 기억 못해도 돼. 내가 기억할게. 웃음만 나와 거울 같아. 너를 보면 어린 시절 내가 떠올라. 오랜만이야 자 오랜만이야 손가락을 접어 이게 얼마만이야. 언제 봐도 넌 어제 본 것 같아.